시편 22편은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경험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들으신 기도를 투영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드릴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리스도, 성도 이렇게 일직선상에 연결되는 영적인 체험과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1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말씀이죠. 인간 최고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것과 동일한 체험을 할 자는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의미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버림받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용납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시인은 다윗은 무서운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무서운 고독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체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겟세마네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과거에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은 날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지셨을 때 받으신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그대로 묘사하는 말들입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주님은 인간으로서의 대접조차 받지 못하셨습니다. 다 그를 비웃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보자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주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출생부터 유아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완전히 죽음에 이르도록 버림을 받은 의인의 기도가 12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결국 죽임을 당하시도록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험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이것이 그의 고난에 대한 은유적인, 직유적인, 그리고 수사적인 시였다면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더 이상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다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협하고 둘러싼 존재는 많은 황소와 바산에 힘센 소들이고 개들이며 사자들입니다. 역시 12절, 16절, 20절, 21절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헤롯,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물처럼 쏟아지셨고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지도록 맞으셨으며 힘이 마르고 혀는 이틀에 붙을 만큼 진액을 다 쏟으셨습니다. 14절, 15절의 묘사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수족을 찔렀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 가졌습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마지막 소유물입니다. 겉옷이 신분을 상징한다면 속옷은 가장 굴욕적 상황을 묘사합니다. 주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수치와 굴욕을 친히 당하셨고 완전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21절에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을 받으신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묘사가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시는 주님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 여기 22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신앙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듣지 않으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을 자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죽음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땅의 모든 끝과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27절과 30절, 31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다윗은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예표로서 구약의 왕이었던 다윗,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놀랍게 예언합니까? 다윗은 주님이 오시기 천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복음, 바로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을 이 시편 속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비록 자기 자신의 모든 영적인 경험 속에서 이 기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사 이 말씀을 주님에 대한 예언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땅끝 모든 열방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주신 예언이고, 교회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천년 전에 주님의 예표였던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놀랍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게 하시고 저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열방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대대 후손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최고의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